가시나야 니는 어디 수관노 까리뽕 싸만해 지금 어디로 가노 니는 몇 살이고 니가 내 보다 누나야가 아이라고 극하네 까마오바야네 작살나네 얼굴이 조막띠해가리하네 살아다 같이 스며랍게 생긴 갖고 좀해 반반하네 밤문나 까내기 치는 거 아이다 커피나 한 사발이 땡기가 커피는 게 하나 예쁜 눈 예쁜 코 하다 겁나게 이쁜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내가 다 기쁜 아 그 니는 어디서 왔건 이쁘장하게 생겼고 큐피드 화살로 내 맘을 콕 찌그리 무척 곱다 고와 너는 남정네들이 봐도 질러버려 고와 누가 낚아채기 전에 얼른 들이대 손 봐버려야지 확 그냥 너 먼저 깨물어버려야지 너 어디에서 왔는지 내 이름을 써 있는지 난 너무나도 궁금해 나 정말 너무 궁금해 너 어디에서 왔는지 네 이름 알 수 있는지 oh, 나 너무나도 궁금해 나 정말 너무 궁금해 난 부산에서 너는 광주에서 왔지만 똑같아 좀 튕기다 궁디로 주차 보기 전에 장나게 하지 마라 좀 내 맘 바꾸기 전에 전만 그냥 걸라다니 그 맛 때문에 이 가난에 놔두고 걷다 좋다 하니까 내 한승 나라 야스나야 장난똥 때리나 눈빛나 호석이 같은 멋만한 천지 빛깔이다 세리 빛다 아쩡 그 많은 집이 모른다 내 맘 이제 다 느끼다 난 니비 모른다 요매 다시 나 나한테 하는지 보소 지금 나한테 하는 짓들이 심상치 않아 요고 요고이 너 자꾸 그러면 나 얼떨떨 심장이 벌벌 속이 덜덜 숨이 칵칵 시방 지금 날 좋아해 거시기 거시기 해 지금 네 마음을 온통 다 호시기 호시기 해 아따 그래도 전라도 남자가 끌리긴 한갑다 아 맞다 너 어디서 왔다냐 너 어디서 왔는지 네 이름 알 수 있는지 난 너무나도 궁금해 난 정말 너무 궁금해 나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 알 수 있는지 oh, 날 너무나도 궁금해 나 정말 너무 궁금해 네가 잘했어 아니면 별했어 어때도 난 상관없어 넌 나와 같은 girl 넌 멋진 여자야 나도 꽤 멋진 남자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yeah, falling in love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 알 수 있는지 난 너무나도 궁금해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 알 수 있는지